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라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한 너희에게 선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만하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같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울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와 결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우리 부흥사기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뭐 방언이 터지고 병존자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4시간 참 단단히 들려주시는 참 주옥같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우리 각 심령에 큰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번에 오신 참 고무성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뭔가 좀 색다른 분이시다. 그의 이력을 보아도 그렇고 또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참 신선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셨어요.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 참 성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도리어 내가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와서 보니까 참 온 교회가 화목하고 참 분위기가 좋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는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는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종교는 강단에다 앞서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막 스폰지가 물을 쫙 빨아들듯이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도는 얼마나 말씀 전하기 편한지 몰라요. 참 말씀 전하기 편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매주 강단에 말씀 전하면 그때그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내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구나. 은혜 받고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말씀이 나가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않고 내게 다시 대화 쪼는 걸 보게 돼요. 이럴 때는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참 말씀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정말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뉴욕에 가서도 전화오시고 어제는 또 LA 가서서 목사님 저 LA입니다 하고 참 또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해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부흥의 감사가 부흥의 맛집 가서 두 번 전화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만큼 뭡니까? 좋았던 거. 기억이 나는 거.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줍니까? 목사가 주는 거잖아요.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은혜를 주시되 동일하게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양 다르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4일 동안 동일한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시간에 다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받은 은혜가 각양 달라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이번에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매 시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은 그렇게 많은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맹성맹성한 말씀의 은혜가 받지 않은 분들도 있고 받아도 아주 적게 받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가난 혼인잔치 그 말씀만 은혜 받다는 생각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 각양 주시는 은혜가 각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각자마다 처한 삶의 그 컨텍스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상황에 맞게, 그 심령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4일 동안 내가 과연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말고 내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또 무엇이 은혜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아할 것이 아니고 무슨 은혜 받았어요?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매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죄를 깨닫습니다. 내 지은 죄가 무엇임을 말씀이 내게 지적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의 부족을 알게 해줍니다. 무엇이? 말씀이. 지금까지 잘못된 삶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주어서 지적받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전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so what? 은혜 받았으면 보인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증거들을 내게 보여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전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좋은 음악을 들으면 또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참 좋았어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일신 느끼는 기분이 아니에요. 아, 봉에 참 좋았어요.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참 근데 눈물까지 나요. 그것만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저 내가 변합니다. 아멘. 내가 변해요. 내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교회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은혜의 역사예요. 이런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4일 동안 그 고무성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 집회를 했어요. 시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새롭게 부흥이 되어 가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아이고 이번에 참 은혜 많이 받았네요. 그게 우리에게 막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래야 부흥이 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인지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바울 자신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하죠. 누구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나에게 보십시오. 15절 말씀 나에게 세요. 시작.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자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이 인생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예수 믿은 이후의 바울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회심받은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알던 바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누구보다 누가 잘 알아요? 바울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전에 바울이 아닌 것을 바울 스스로 자신이 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 바울을 보아왔던 유대 사람들 더욱이 함께 율법에 열심하여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온 유대 사람들이 바울의 변화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사울이 저렇게 변했을까? 자신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도록 사도 바울을 변화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은혜. 누구보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이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포악자요 행악자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잔해하며 핍박하던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자는.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뿐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는데 디모데서 1장 16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핍박자가 내가 핍박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 다시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철저히 그저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괴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가? 이거는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 나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던 내 속을 돌아보니까요. 시큼한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게 되고 진실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 자기를 다 손가락질하고 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부족을 몰라. 은을 받지 못해요. 은을 받으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면 아멘. 그래서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나는 때로 막 내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못난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겸손. 이게 은혜가. 은혜가 아니면 겸손할 수가 없어. 지 잘났어. 내 잘난 맛에 사는. 이 교만한 자들이 겸손하게 되는 것. 자기 자신을 바로 알 때,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깨닫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교만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언제 보십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내가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범한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사실. 아멘. 여기서 깨닫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가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자였으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살았으며 내가 행한 것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한 가지만 바로 깨닫고 여러분 이전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그대로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시작. 이러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자라며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예를 구약의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때마다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소와 양과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서 번제의 제사로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케 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일을 제사장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는 게 나아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대신하여 사는 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는 사이를 연결시켜서 화목케 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자기에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케 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게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 사이를 복음으로 연결해주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은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 전도가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학적인 전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의절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만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아니라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이게 매주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받으세요. 아멘? 우리가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 다 받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전도의 열매.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드리기 어렵지만, 이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전도의 열매. 왜 이럴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걸 전도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가서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 나가서 불신자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가서 예배되는 것은 그냥 나오면 돼요. 왜? 뭐 바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전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고 지금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가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은 듣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막 전도를 하는데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본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말 전한 것이 다 학살로 돌아가는 거예요. 퍼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내 일이나 잘 믿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삶이 없는. 여기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도 알지만 정말 한 사람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도 되지 않아요. 그 사람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불신자들, 그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산다. 예수 믿기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보여줄 때 그가 내 변화된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감명을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왜냐?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나를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데 무엇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 마음,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내 몸과 마음이 지금 깨끗하고 정결한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가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지 않은 채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그냥 몸만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찬양 드리고 그냥 순서 따라서 예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다가 와서 그냥 휴일날 되었으니까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는 수천 번의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믿지 마세요.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예배를 들으시는 오늘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와서 앉았는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어떤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계좌상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복음의 계좌상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가 이렇게 하죠.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을 어두운 세상에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어떤 직분? 화목해 하는지.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화목해 하는 삶입니다. 사회자에게 이간질을 분열시키는 사람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악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 둘은, 이게 둘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자꾸 깨어져요. 분열되고. 하여튼, 이런 사람은요, 참 문제 많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화목해 하는,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는요, 원수 사이도 친구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게 참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과 화목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화목케 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네? 화목케 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원수된 채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삶.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도 맡겨주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한 사람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정말 깨닫는 자로 한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단순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득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득이 내가 할 일입니다. 부득이 뭡니까?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 목적이 상실됐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35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를 거쳐가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 믿는 자들이 와서 오는 그런 신자들 말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복음은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복음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 이게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게 복음이라.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가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은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첫째,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의 원칙입니다. 첫째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 말과 행위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위,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가 전한 그 말로만 아니라 내가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믿고 죽기로 오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 선교사들이 이방인적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서 지금 선교하는 그 선교 현장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적과 능력이 행하여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왜냐? 믿지 않는 자들 처음에 말씀을 듣고 믿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볼 때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볼 때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음의 원칙은 복음이 이미 들어가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대대에 건축하지 아니하여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참 바른 윤리를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의 윤리, 산업의 윤리가 있잖아요. 윤리 도둑이 있잖아요. 똑같은 업체 여기 세탁소가 여기 있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세탁소를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상도둑이 무너집니다. 오늘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을 하면 교회가 있어요. 각 교회가 막 하려면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 빼앗아오기 쟁탈기 경쟁하듯이 시스템에 교회를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의 오로지 관심은 뭡니까? 불신자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 영혼의 관심을 두다 그래서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서 목회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오로지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미 복음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뭡니까? 믿는 신자들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들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믿는 자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되죠.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도 사도와 같이 도저히 구원할 만한 자기나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먼저 깨달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전도 열매로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